그리고 맛있는 것들이 넘치는데 사랑 말고도 난 좀 할 일이 많아 이만 가볼게 She's fine, she's fine, she's fine She's fine, she's fine, she's fine